남조선 인터넷 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20일 남조선의 청년연대를 비롯한 13개 청년학생 단체들로 구성된 2016 청년 청골기 추진위원회가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권 심판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청년학생들의 단결된 힘을 모아 박근혜 정권 끝장내자라는 제목의 회견문이 낭독되었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20일 6.15 공동선언 실천 남축위원회 대전 본부를 비롯한 대전 지역의 74개 시민사회 종교단체들 정당 지부로 구성된 민주수호 대전운동본부가 대전에서 시국집회를 가지고 민심을 외면하고 민생도 국민의 생명안전도 안중에 없이 권력유지와 측근들의 보호에만 피눈이 되어 날뛰는 현 정권을 규탄했습니다.